그땐 그걸 왜 몰랐을까. 아, 내일은 날씨라도 맑았으면 좋겠다. 시간은 날 어디로 데려가는지 세월아 가는 걸 잡을 수가 없구나. 오늘도 내일을 향해서 난 달려. 어머니 이제야 이 무료자는 봅니다. 와버리고 정비 세상은 아빠 말이 다 맞더라.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은 너만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. 내 목숨 가도 바꿀 것 같던 첫사랑은 이제 기억도 안 났더라.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소주 한잔 하게 되더라. 사람들은 모두 변해가고 해맑던 내 미소도 잃어가고 어릴 때 상상하던 지금 내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꿈꾸던 내 모습은 기적은 없더라. 영혼도 없더라. 꿈은 꿈일 뿐 이룰 수 없는 거더라. 미련을 놓지 못한 소년의 기도를 그래요 난 아직 믿어요 사탄을 내 마음.